쓸쓸하게 미소 지며 손을 흔들던 그대 모습 내 마음에 아직도 잊을 수 없네. 다정했던 그대와 나 지나간 추억은 내 가슴에 남아있네. 아직도 잊을 수 없네. 희미한 가로등불 아래 나 홀로 외로이 가네. 둘이서 걷던 이 길을 나 홀로 지난 나를 생각해보.